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일본 인사들이 미국의 그릇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의장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성공은 북조선의 핵과 로켓 개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직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조미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로시마 효도대학 명예교수 히시키 이가즈요 씨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가 연이어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전략적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조 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은 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연이은 성공에 즐겁한 미국이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에 돌아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원인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며 핵 위협을 끊임없이 가해온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